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 쪽 노작, 주체의 혁명 여부를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를 태양절과 조선인민군 창건 85돌세 즈음에서 러시아 나호두카 포르마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 한편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후의 고전 쪽 노작,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이스파니아 안회루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으며,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에 대하여를 러시아 인터넷 홈페이지 이르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가 게재했습니다.